혼자 두고 가버리면 그게 어디 남자냐. 분홍빛 사랑 그려놓고 입술로 도장을 찍고 내 거다 소리치면 전부인가.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. 빨리 돌아 용서의 시간 10초만 딱 줄게. 더 이상 나는 못 기다려줘. 10초만 딱 줄게. 빨리